남조선 인터넷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평화통일국제토론회에 참가한 해외인사들이 17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6.15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분열의 원인이 미국에 있고 조선반도에서 70여 년간이나 분열과 적대관계,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도 역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조선반도에서 분열을 끝장내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낭독됐습니다.